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유럽 2국 국장 김손경은 28일 조조 유럽동맹 성원국 외교대표들을 만나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총세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국장은 미국이 수많은 전략 자산들을 끌어다 놓고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실행을 목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해 초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의지도 능력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럽동맹 성원국 외교대표들은 조선반도 정세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